Quisiera decirte lo feliz que me siento al verte. Quisiera poder encontrar la frase más romántica que decirte. Quisiera dedicarte mis noches. Pero hay algo que me llena más el corazón y se transmite todos los jueves a las 8:30 de la noche, hora del centro de México. Escucha Fan Play por Station K-Pop, un viaje auditivo por Asia. Solo tú, la radio y la noche, en la hora corazón. Un programa de Station K-Pop. Que la luna y las estrellas iluminen tus sueños. For my mistakes 우린 실패로부터 성장해 사랑은 하고 싶지만 Nobody wants to deal with the pain that follows No, I understand them though Yeah 이해돼 사랑이라는 게 매롭게 하던 게 이제는 매 괴롭게 해 아픈 건 없어지겠지만 상처들은 영원해 But that's why it's called beautiful pain 시간은 슬프게 기다리질 않나요 오늘도 결국 제가 되겠죠 다시 시작하는 게 너무나 힘든걸요 어김없이 끝이 날까봐 찾아와 사랑은 나 몰래 오랜 누구 내가 바보가 돼 무기력하게 누워 숨겼네 오랫도록 기다렸다는 듯 아픈 사랑 앞에 물들어가 그대를 만나 사랑을 하고 그 어떤 순간보다 행복했었다 그대는 부디 아프지 말고 아름다웠길 바란다 사랑을 만나 Oh 어떻게 됐는지 텅 빈 내 마음이 숨을 쉬게 하는 너의 아주 조그만 아쉬움도 그 서운함들도 알아주지 못했는지 날 용서해 날 용서해 baby 눈이 마주치는 오늘은 꼭 할 말이 디슨 약처럼 널 뱉어봤죠 새벽녘에 취해 널 도해봤죠 망가진 시계처럼 되돌려봤죠 깜깜한 밤이 차가운 공기 달 그림자 그 속에 이 길을 혼자 걷는구나 네 눈빛 따스한 숨소리 예쁜 얼굴 저 어둠 속에 사라져가는구나 아주 조금만 아쉬움도 그 서운함들도 이제는 난 웃을 수 있어 있을 것 같아. 두 눈을 감으면 네 숨결이 느껴져. 이제는 난 웃을 수 있어. 잊어볼 거야. So goodbye 어둠 속 외로던 날. 난 네가 필요해. I need your love, yeah. 난 네가 필요해. I need you for my love. 찾으려고 애쓰다 들리지 않는 널 들으려 애쓰다 보이지 않던 게 보이고 들리지 않던 게 들려 너 나를 떠난 뒤로 내겐 없던 힘이 생겼어 늘 나밖에 몰랐었던 이기적인 내가 이제 네 맘도 몰라줬던 무심한 내가 이렇게도 달라졌다는 게 나조차 믿기지 않아 네 사랑은 이렇게 계속 날 움직여 난 생각만 하면 세상은 너로 채울 수 있어 넌 송이 하나가 네 눈물 한 방울이니까 단 한 가지 못하는 것은 널 내게로 오게 하는 일 이 초라한 초능력 이젠 없었으면 좋겠어 나밖에 몰랐었던 이기적인 내가 네 맘도 몰라줬던 무심한 내가 이렇게도 달라졌다는 게 나조차 믿기지 않아 네 사랑은 이렇게 내게 돌아가 추억의 책을 널 페이지를 열어 난 그 안에 있어 너와 함께 있는 걸 끝이 계속될 것 같아. 시간을 멈춰 이제 나 내게 돌아가. 들리지 않는 널 들으려 애쓰다. 어쩌면 난 널 많이 좋아했나 봐. 가슴에서 너를 떠올려 바보처럼. 어쩜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면서 보내야 했나 봐. 아직은 어리고 약한 내가 부족했을까 그때. 정말 사랑이었을까. 나의 불안했던 날에 꿈처럼 너를 또 본 건 아닐까. 붉어진 두 눈이 말을 해. 아직 너를 잊을 준비가 되지 않았었나 봐. 많이 아팠나 봐. 한참은 지금껏 이런 나를 왜 몰랐을까. 곁에 I'm not. 알아서 비춰진 내 모습 너 때문에 눈이 많이 더 부었어 너의 기억 지워보려 사진도 번호도 지워도 그냥 계속 만나고 싶어 너와 약속했던 날이 네가 없이 가까워지는데 다 거짓말 다 거짓말이야 이별은 사랑으로 잊혀진다는 말 다 거짓말 어른들 말이야 철없이 들려도 어쩔 수가 없는 나니까 네가 없이 지내는 것만큼 그보다 더 희망이 너만큼 일은 있을까 이 밤보다 무서운 밤 있을까 제거 일어나면 네가 없는데 그래 맞아 그런가 봐 한번 끊어져버린 실은 다시 잊기가 어렵나 봐 너와 나는 약속들은 어떻게든 지켜야 하는데 너와 했던 약속 하나하나 지키려고 하나만은 내 옆에는 네가 없다는 사실이 막 내게 크게 다가와서 말을 꺼내 꿈에서는 아직도 너는 내 품에 안겨있는데 No way no way so far far away 저 멀리서 뒤돌아 있는데 하염없이 흘러간 시간들 다시 되돌리고 싶은데 다 꿈이야 지금이라도 거짓말이라고 너가 말해주면 안 되겠니? 밤은 길어해 이제 다 지웠겠지. 지나간 사람에게 미련은 없겠지. 아직 내 기억 속에 내 옆에 앉아 속삭이던 네 얼굴뿐. 내 기억 속에서 난 없는 사람일 뿐. 처음 본 얼굴일 뿐인데 더 이상은 힘들어. 너를 지울 수 있다면 다 잊어버린다면. 달달한 사랑 노래 땀인 집어쳐. It's broken heart. 잡을 노래 따윈 없어. 이젠 떠나가 저 멀리 가. 내 옆에서 있는 너 웃음소리 전부 다 필요 없어. 이젠 모두 필요 없어. 이젠 모두 당장 내 것 아닌 너의 모든 것들 갖고 떠나가. Your girl 그저 가슴이 먹먹하고 답답했고요. 참 어려운 것 같아 사랑이란 감정이란 게. 지금은 새벽 2시 여전히 감성을 터뜨려. 널 생각하며 썼던 곡들도 이젠 다 터무니없네. 다시 내겐 없겠지. 널 사랑할 그 소중한 시간들조차도 너를 내 기억 속에 붙잡고 있지도 못해. 한순간도 내게 속삭이던 너 자꾸만 멀어져가. 더 나아갈 수가 없어. 더 이상은 힘들어. 너를 지울 수 있다면 다 잊어버린다면. 사랑 노래 땀인 집어쳐. It's broken heart. 나에게 널 붙잡을 노래 따윈 없어. 이젠 떠나가 저 멀리 가. 내 옆에서 있는 너 웃음소리 전부 다 필요 없어. 이젠 모두 필요 없어. 이젠 모두 당장 내 것 아닌 너의 모든 것들 갖고 떠나가. 이제 널 지워야겠지. 인정할 순 없지만 내 앞에 너 못 잊은 것 같아. 달달한 사랑 노래 땀인 집어쳐. It's broken heart. 나에게 널 붙잡을 노래 따윈 없어. 이젠 떠나가 저 멀리 가. 내 옆에서 있는 너 웃음소리 전부 다 필요 없어. 이젠 모두 필요 없어. 이젠 모두 너의 모든 것들 갖고 떠나가. 코끝에 남아있는 추억의 향이 귀 속에 들린 사랑이란 소리. 눈앞에 아른거리던 너의 모습조차 이제 모두 감기. 그래 덮자 감아버리자. 아니 사실 우리였던 그때로. 시간의 태엽을 돌릴 수 있다면 그대에게로. 나는 볼 수 없던 이야기. 이젠 그 이야기를 해주실래요. 슬픈 표정 짓지 않아요. 애써 웃으려도 하지 않을게. 흘린 눈물을 닦아내는 손이 참 가여워만 보여도 쉽게 건넨 마음은 아닐까. 망설이는 내가 나도 참 미운걸. 바람 불어와 서러운 마음을 달래고 시간은 또 흘러서 언젠가는 그 끝에 섬세하얀 웃음으로 멈춰. 어떤 시간들 그대 향해 흐르고 있었네요. 맘 졸인 시간이 있기에 알 수 있을 거예요. 내 맘과 같이 바람 불어와 서러운 마음을 달래고 시간은 또 흘러서 언젠가는 그 끝에 섬세하얀 웃음으로 이런 내 위로는 그리 간단치가 않아서 이제야 꺼낸 걸요 내 손잡아요. 그댄 빛이 나요 내 머릿속 그댄 저기 떠있는 별들과 함께 날 보고 있네요. 내 마음속에 아직 채우지 못한 허전한 내 마음의 공간들을 다 채워줄까요. 유난스럽게 붉은 네 입술 푸른 바람에 날리는 사랑스런 머리칼 징그러운 미소가 불안했던 마음을 온유하게 그댄 반짝이는 그댄 저기 떠있는 달과 별들을 다 내게 주었죠. 내 마음속에 절대 채우지 못할 크고 큰 내 마음의 공허함을 다 채워주었죠. 유난스럽게 붉은 네 입술 푸른 바람에 날리는 사랑스런 머리칼 징그러운 미소가 불안했던 마음을 온유하게 You're my everything. 아직 믿기지가 않잖아. 눈을 떠도 네가 옆에 없는 게 그때의 기억이 힘들게 해도 다시 내 머리 속 그 기억을 전부 비워둬. 항상 너의 생각에 잠겨있어. 울다 지쳐있다가 다시 네 흔적을 찾아. 이렇게 끝인 걸까? 우린 끝인 건가? 어두워지고 심장은 멍들고 눈물이 번지 날 본다면 난 멀어질까? 날 멀어질까? 사랑했었던 이 맘을 채웠던 난 지금 죽을 것 같은데 너 멀어질까? 날 멀어질까? 세상의 슬픔이 사라져. 맘에 안 드는데 넌 왜 아직까지 내 옆에 있어. 이러다 밤이라도 만날까 걱정돼, 걱정돼. 몇 번을 부딪혀봐도 난 네가 좋은 걸 어떡해. 너도 나와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해. I believe you and you believe me. 이제 네 마음을 보여줘도 돼. 더 숨기지 마, 더 숨기지 마. I believe you and you believe me. 지나간 일은 모두 놓아주러 갈까. 더 도망가지 마, 더 도망가. 우린 서로 다가가면 더 멀어지는 게 이상해. 이러다 혼자 남게 될까 난 걱정돼, 걱정돼. 몇 번을 부딪혀봐도 난 네가 좋은 걸 어떡해. 너도 나와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해. 좀 서투른 내 말이 날 아프게 한 건 진심이 아니란 걸. 누구보다 너가 더 날 잘 알고 있잖아. 분주해진 하루에 널 담고 가면 난 정말 괜찮을 텐데. 너는 어때? 너는 어때? I believe you and you believe me. 이제 네 맘을 보여줘도 돼. 더 숨기지 마, 더 숨기지 마. I believe you and you believe me. 지나간 일은 모두 놓아주러 갈까. 더 도망가지 마, 더 도망가지 마. I believe you and you believe me. 보여줘도 돼. 더 숨기지 마, 더 숨기지 마. I believe you and you believe me. 지나간 일은 모두 놓아주러 갈까. 더 도망가지 마. 난 너 싫어. 오늘 이 하루는 어땠어? 마음에 안 드는 일들도 더러워. 나도 너 싫어. 서로의 품에 길을 걷다 넘어지면 내가 찾아갈게. 그렇게 있어주면 안 될까? 숨기지 말고.